H UBS. 취향, 저격, 바른 앱툰, 길잡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를 보면 여름이 정말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햇빛은 화창해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여름의 마지막이자 가을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땐 저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너무 더워서 여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여름이 끝나간다고 하니까 아쉬운 거 있죠? 짜증날 정도로 덥긴 했지만 그 더위를 날리기 위해 시원한 영화관에 가서 일부러 공포영화도 보곤 했던 여름날의 추억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등골이 시원하다 못해 오싹해질 정도로 2021년 여름의 마지막을 쿨하게 장식하고 떠나보내려고 해요. 대신 오늘은 공포영화 말고 솜털이 바짝 설 정도로 오싹한 공포 웹툰 한 편 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모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래요. 헤이 바이올렛의 Like Lovers Do. I see you watching me, eyes on your target. Mixed drinks and smoke rings, it's already started. It won't be too long before me and you are doing what lovers do. Clothes on the floor, we exploring our bodies. Getting you off is my new favorite hobby. Just our lovers do. Love is just another four-letter word, but that never stopped nobody. Ooh. Either way we lose, just like lovers do. His and hers closets are perfect for skeletons hiding resentment and shed infidelities. Cheers to regret, wash it down with some booze, drinking like lovers do. Just like lovers do. That's how it goes. So take it like a grown up. Life's not a fairy tale. It's time to own up. Hire a hitman to take care of you and end it like lovers do. Love is just another four-letter word. "오늘의 웹툰은 외눈박이 작가님의 스토리와 박수봉 작가님의 그림이 만난 웹툰 먹이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살벌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웹툰은 귀신인지 괴물인지 뭔지 모를 불길한 것들이 인간들이 사는 현실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러한 두려운 존재들을 보는 아이들과 그들이 겪는 악몽 같은 이야기를 다룬 웹툰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직접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혹은 주변에서 공포 일화를 듣기만 해도 무서워서 기겁을 하는데요. 그러한 공포스러운 존재를 직접 보고 그들과 맞서는 웹툰 속 주인공들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영상이 아닌 그림과 글만으로 솜털이 바짝 설 정도의 공포 분위기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1000% 표현해낸 웹툰 먹이. 벌써부터 정주행하고 싶지 않나요? 이런 웹툰은 또 중간에 읽다가 흐름이 끊기면 안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이버에서 연재되었던 웹툰 먹이는 현재 완결된 상태로 흐름 끊김 없이 정주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도 잠깐, 웹툰이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 라디오는 다 듣고 보러 가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웹툰 먹이만의 매력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아이유의 잔혹동화. 웹툰 먹이의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 첫 번째, 바로 작화입니다. 매화 그려진 괴물들은 무서움을 넘어 기괴할 정도로 공포스러운데요. 풍부한 색감이 들어가는 다른 웹툰들과는 다르게 먹이에서는 흑백과 빨간색, 단 세 가지 색감만이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 색감만으로 기묘한 느낌은 물론 매화 모두 다른 분위기의 괴물들을 표현해내는 작가님의 실력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꿈에 나올까 두려울 정도였어요. 또한 모든 괴물들의 형태와 외모가 매우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만큼 참신하다는 점도 한몫한답니다. 그리고 괴물들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그야말로 갑툭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훅 하고 등장하기 때문에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소름이 돋아요.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괴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참고 보게 된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화에 등장하는 진의 괴물, 6화 속 아이 괴물, 그리고 13화에 등장하는 목이 긴 괴물이 가장 기괴하고 공포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울지 궁금하다면 오늘 한번 웹툰 먹이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케이크. Your skin is warm like an oven. Your kiss is sugary sweet. Your fingers feel like cotton when you put your arms around me. I feel like I'm just missing something whenever you leave. You've got all the ingredients except you loving me. And respectfully, I'm not a piece of cake for you to just discard while you walk away with a frost. You taste like buttercream. You're filling up my senses with empty calories. I feel like I'm just missing something whenever you leave. You've got all the ingredients except you need in me. So respectfully, 웹툰 머기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일반적인 공포 장르의 여주인공에게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대부분 공포 웹툰의 여주인공은 공포 순간을 맞닥뜨리면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고 주변인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서사에 끌려가는 관찰자 역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웹툰 머기 속 여주인공은 정반대입니다. 웹툰 먹이 속 두 명의 여주인공들 중 한 명인 민지는 괴물과 마주치면 갖고 있던 폰을 던지고 주먹을 뻗고 욕설을 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말만 들어도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 같지 않나요? 웹툰 속 민지의 모습을 보면서 극강 쫄보인 저는 대리만족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미디어 속 귀신이나 괴물을 보면 비명을 지르고 눈을 가리기 급급한데요. 이토록 저를 무섭게 만드는 존재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민지를 보며 뭔지 모를 통쾌함을 느꼈달까요? 이러한 매력 포인트는 작가님께서 직접 웹툰 후기에서도 강조할 정도로 독자들에게 큰 관전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이랍니다. 때문에 공포 웹툰이지만 눈이 즐겁고 가슴이 뻥 뚫리는 액션씬도 다수 존재해요. 공포와 액션의 조합, 말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기분이지 않나요? 비와이의 나란히. 밤만 보고 달력에 서로 밤만 보고 달력에 서로 밤만 보고 달력에 서로 밤만 보고 달력에 서로 뒤돌아갈래 없다 불향한 발이 다시 멈춰 한시도 짤 수 없는 시간은 알지 못했던 날들이 날 비겁하게 하네 어느대로 살아가네 자는 걸어가는 행보마다 해방을 외친다 맘에 친 땀이 거짓 가득한 일에 대신 나 무전한 지옥에서 사라진 you 역은 없어져진 new 뒤서만 생기는 미움 가자만 하지 내 이름 미치는 구슬량이 그림자는 내 등을 다르지 눈 잊지 못해 가만히 욕은 옆에 나란히 넌 가지러 해 난 도망쳐 널 의심만 내서 감추고 내 또 손을 쓸어 욕망이 날 괴롭게 널 사랑하게 놔둬버린다 해보는 그땐 욕이 언제나 나란히 나란히 의심 옆에 욕이 또 밤만 보고 달력에 서로 밤만 보고 달력에 서로 밤만 보고 달력에 서로 밤만 보고 달력에 서로 폐렴으로 연근 의심은 버릇 여전히 병든 시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 전부 이제는 내게서 삭제된 엄두 계속 악해져만 가는 관념과 사상 너가 환영받았던 때는 지나갈 시간이든 너에게 상처만 남 너가 싫어해 난 도망쳐 널 의심은 내 베스트 픽. 웹툰 속 명장면과 명대사를 뽑아보는 베스트 픽 시간입니다. 이전에 웹툰 머기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로 시원하고 멋진 성격의 여주인공 민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민지의 성격을 100% 표현해낸 액션씬을 오늘의 명장면으로 뽑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명장면은 3부 4화에 등장합니다. 괴물들이 인간의 세계에 완전히 발을 들여 장악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여주인공 민지는 괴물들의 우두머리를 해치우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소굴로 향합니다. 그러나 우두머리를 만나기도 전에 엄청난 힘과 능력의 라푼젤이라는 괴물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조명이 파괴되어 빛도 한 줌 없는 상태에서 민지와 친구들은 괴물의 연속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 민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고난도 잠시. 민지는 괴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자랑 끝났어? 3년 동안 변한 게 없네. 무언가를 먹고 강해지는 건 너희만이 아냐. 멋진 대사와 함께 탄탄한 근육질 몸과 붉은 눈을 뜨는 민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마치 드라마 스위트 홈의 이시영 배우님이 겹쳐 보이는 장면이었답니다. 온몸을 감싼 탄탄한 근육들과 민첩하고도 무게감 있는 액션을 선보인 이시영 배우님이 웹툰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런 민지를 보며 독자들은 갓 민지, 이 집 역시 액션 잘해, 민지야 헬스 루틴 좀 알려줘 등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롤라블랑의 Don't Say You Do. 이 이번 주 취향저격 바른 웹툰 길잡이에서는 웹툰 먹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웹툰 먹이가 매운 떡볶이 같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매운 맛을 좋아하지만 잘 먹지는 못하는데요. 매운 떡볶이를 잘 먹진 못해도 중독적인 이 맛을 포기할 순 없어서 매번 땀을 흘려가며 고통을 참아가며 매운 맛을 즐긴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공포에도 취약한 쫄보인 제가 무서움을 참아가며 한 번에 정주행할 정도로 웹툰 먹이는 정말 중독적이에요. 떡볶이와 닮은 점이 많은 웹툰 먹이, 저의 추천 점수는 5점 만점 5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일 동안 업무에, 공부에, 다양한 일들로 지쳤을 텐데요. 우리 불금을 맞아 공포 웹툰 먹이로 스트레스 확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바른 웹툰 길잡이 강나연이었습니다. HUBS '잠깐 퀴즈' HUBS 라디오 속 청취자 참여 코너 '잠깐 퀴즈'입니다. 매주 퀴즈를 풀어주신 분들 중 두 명을 추첨해 대학로 연극 초대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문제는 잠깐 퀴즈의 상품인 초대권으로 관람할 수 있는 연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 수상한 응신소였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산업융합학부 응용시스템 전공 19학번 정예린, 예술체육대학 연극영화학과 20학번 김영서학우께선 9월 13일까지 학생회관 5층에 위치한 한대방송국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수누리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나르샤라는 수누리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비상하다, 2번 춤을 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HUBS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어 있는 잠깐 퀴즈 게시물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 학번, 이름을 적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을 태그해 댓글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수상한 응신소 연극 초대권을 드립니다. 잠깐 퀴즈는 대한민국 창작연극의 자존심 수상한 응신소에서 후원합니다. 지금까지 교우 여러분께선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이 마련한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금요일 정규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선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방송국입니다. HUBS